문화기술출판사 창립 일흔돌 기념 보고회가 25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출판사 일꾼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문화기술출판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축하문은 주최 35, 1946년 7월 25일에 창립된 문화기술출판사는 지난 70년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노동당의 위력한 문예출판 선전기지로 강화 발전되어 왔다고 하면서 문화기술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수많이 편집 출판하여 우리 당 사상사업에 적극 기여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